가자. 자, 소등하겠습니다. 너무 좋아. 김 먹고 싶다. 아직 할 것도 많은데 벌써 하루가 지나가. 실수한 건 없었는지 조금 걱정이 돼. 괜찮아, 괜찮아. 누가 나를 계속 쳐다봤어. 알아본 걸까? 대박. 그냥 본 걸까? 어떻게 해야 더 예뻐질런지 그만 먹을까? 팩을 해볼까? 밝은 척해도 웃는 척해도 나 매일 두렵긴 해. 지금까지처럼만이라도 할 수 있을까? 그날 넌 내려야 오늘은 없지 됐다. 그날 이제껏 잊어 내일은 그냥 내일. 그날에 눈처럼 말게. 아무 걱정하지 말고 잔잔이야. 며칠째 엄마한테 또 전화도 못했어. 진짜? 말도 잘할 때도 됐는데 아직 멀었나 봐. 힘내. 잘은 몰라도 세상 몰라도 난 더 잘할 거야. 엄마에게 내가 좋은 딸이 될 수 밤만 하냐?